시간이지만 내 사랑이 맞을 거야. 바람에 스치는 너의 향기로 또 난 너인 걸 알 수 있어. But I don't know 내 맘속에 언제부터 네가 산 건지. I don't know 너를 보면 설레는 이유. 나를 스쳐 지나가도 돼. 네가 날 달셨으니까 네가 기억할 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릴 테니까. 사실을 절대로 잊지는 마. 널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었던 내 마음을 지우지 마. But I don't know 내 맘속에 언제부터 네가 산 건지. I don't know 너를 보면 설레는 이유. 나를 스쳐 지나가도 돼. 네가 날 다 잊었으니.